조선중앙통신사는 스스로 제격을 떨군 행위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2일 도이칠란드 수상 메류켈이 남조선 괴뢰들로부터 서울 평화상이라는 것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옳토당토 않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이 여러 해째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로 이웃나라들을 위협한다느니 북조선 지도부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제공동체에 도전한다느니 뭐니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대국이라고 자초하는 도이칠란드의 수상이 조선반도 정세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감이 든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유엔 헌장이나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도 다 짓밟고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제재봉쇄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하면서 논평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원칙성과 냉철성을 잃지 않는다는 메르켈 수상이 현실과는 정반대의 소리를 한 데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한간 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이 이미 전에 남조선의 문화계를 좌지우지하고 도이칠란드에도 마술을 뻗쳤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이칠란드 수상에게 상을 수여한 노름도 최순실이 짜준 각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도이칠란드는 타우루스 미사일과 같은 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팔아먹는 것으로 조선반도 긴장 격화에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정세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올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